나는 또한 바라지 않는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의 시가 한과 슬픔의 넋두리로 서른 깊은 사랑 더욱 서럽게 하는 것을.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김남주 시인의 나는 나의 시가, 이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김남주 시인, 치열하게 권력과 싸워온 이분이 요즘은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칠흑같은 어둠도 헤치고 앞으로 이겨낼 것도 아주 많은데 이 병과의 싸움, 이것도 반드시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하이텔의 김한수 씨께 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곡, TV 다큐멘터리 켈츠 중에서 켈츠, 애냐의 노래였습니다. FM 영화음악이 연말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된, 93년도에 개봉된 영화, 그리고 영화음악 5편 5곡씩 이렇게 적으셔서요. 간단한, 물론 감상도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두 사람의 남자 주인공 또는 여자 주인공, 이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형식의 영화, 흔히 버디무비라고 하죠.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의 레인맨, 멜 깁슨과 데니 글러버의 리셀 웨폰 시리즈,

이블린은 삶에 대한 무력감과 자기 혐오,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중년의 똥보입니다. 그리고 온갖 여성 광자를 전전하는 일과 먹는 일로 그런 시달림을 풀어내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녀는 지금 역시 똥보인 남편과 함께 양로원에 있는 숙모를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카페가 있고 그 카페 앞으로 녹슨 철로가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에블린은 환청을 듣습니다. 철로변에 깔린 낙엽을 흩날리면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요. 이윽고 도착한 양로원 휴게실에서 에블린은 82살의 니니 할머니를 알게 됩니다. 82살의 나이지만 목소리부터가 밝고 생기 있는 니니 할머니. 그 할머니는 처음 만나는 중년의 에블린에게 그 옛날 휘슬스톱 마을의 카페와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리고 이치와 루스 이 두 젊은 여자의 우정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양로원 오는 길에 에블린이 기차 소리를 들은 것 같던 바로 그 카페였죠. I guess to understand Itchy, you'd have to start way back with her brother, Buddy. Itchy was Buddy's pet from the day she was born. I remember the day we was all getting ready for Leona's wedding. The war had just ended, the great one, you know. And another one was about to begin in the Threadgood house. Oh, Buddy, get dressed, honey. Leona, what is it? 이지는 사내의 같은 왈가닥 소녀입니다. 그런 이지를 큰오빠인 버디는 유난히 귀여워합니다. 이지 역시 큰오빠인 버디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그런 큰오빠 버디에게는 사랑하는 처녀 루스가 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이 있던 날, 세 사람은 강가로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는 아름답도록 화창하고 강가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빠 버디가 루스에게 호수 얘기를 해줍니다. 집 앞에 있던 호수에서 어느 날 오리떼가 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호수가 얼어붙었어. 그러자 오리들은 그 언 호수를 매단 채 날아갔는데 그 호수가 지금 조지아주에 있대. Itchy와 루스는 마주보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비극이 바로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버디와 루스가 키스를 하는 순간 루스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철길에 떨어집니다. 버디가 쫓아갑니다. Got it. Alright. 철로를 따라 굴러가는 모자를 겨우 잡은 버디. 순간 레일 사이에 구두가 끼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츠와루스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빠지지 않는 구두를 아예 벗어버리려고 정신없이 구두끈을 푸는 버디. 하지만 구두에서 발을 빼는 순간 기차는 버디를 덮치고 맙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오빠를 잃은 어린이츠는 한동안 말을 잃고 삽니다.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듯 깊어만 보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큰 처녀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그 상처를 씻으려는 방법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말을 잃은 소녀에서 밤낮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역마살 붙은 사내 같은 처녀로요. 이치의 어머니는 그런 이치를 내내 불안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마침내 죽은 오빠의 애인이었던 루스를 불러옵니다. 이치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치는 루스를 계속 외면합니다. 그런 이치에게 루스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제 루스는 먼저 이치와 친해지기 위해 이치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참은 너무도 거칠고 남성적이고 위험합니다. 가령 이런 일들입니다. 밤 기차에 몰래 올라타기. 그 기차에 실린 생필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져주기,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기. We gotta jump. Jump. Yeah, jump. The next stop, 5 miles down the tracks. I don't want to walk that far back. Are you crazy? You're not kidding. Well, I give up. Jump. I'll tell Mama I'm not a good influence on you. You'll never jump, will you? Don't say never to me.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벌들이 윙윙대는 벌집 속에 손을 넣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꿀을 따는 그런 일이요. 그 꿀은 이츠가 루스에게 주는 진심어린 애정이었죠. 루스는 비록 거칠긴 해도 순수한 이츠의 이런 마음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이츠가 마련한 다소 불량스런 생일 파티조차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오히려 마음껏 즐깁니다. 생일 파티 끝마무리에 동네 총각들과 야구하는 그 장면 들어보시죠. 술 취한 루스가 홈런을 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들의 작별의 날이기도 합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강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루스는 자신이 곧 결혼을 하러 떠나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츠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다시는 루스를 안 보겠다고 마음속으로 거듭 맹세를 합니다. 그 마음 아픈 대화 들어보시죠. Take care of all the kids over the church school. You gonna take care of your mama? I know, and I'm gonna marry the man I'm supposed to. You're getting married? As soon as the summer's over. Oh, I'm gonna miss you. This is the best birthday I ever had. Ruth invited Itchy to the wedding. 이제 영화는 다시 니니 할머니와 중년의 에블린에게로 돌아옵니다. 루스와 이츠가 헤어진 얘기까지 듣고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Well, first of all, I want you to truly dedicate yourself to finding little ways to putting that magic, that spark back into your marriage. 그리고 예전처럼 여전히 중년 여성을 위한 강의들을 전전합니다. Romance. 강의만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집을 새로 치장해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새 옷을 입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언제든지 TV에만 정신을 파는 남편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삶에 대한 무기력, 자기 혐오, 상실감, 그런 것들 뿐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비관적이 되어가던 어느 날, 에블린은 니니 할머니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Is thread good? Hey, Evelyn! Do you like it? Well... 에블린은 깜짝 놀랍니다. 80대의 니니 드레드긋 할머니가 뜻밖에도 그새 머리 모양을 젊은 여성처럼 화려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에블린은 그런 니니 할머니의 모습에서 할머니답지 않은 생기와 씩씩함, 그리고 삶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나쁜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죠. 이런 좋은 생기와 낙관성, 그런 것도 주위 사람에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에블린의 얼굴에도 어느새 무엇인지 모를 생기가 조금은 되살아나는 듯이 보입니다. 특히 이지의 다음 얘기를 재촉할 때는 더더욱 그래 보입니다. Oh, well, now let me see. Where were we? Ruth had just gotten married to Frank Bennett. Wasn't that the man Iggy was arrested for murdering? That's right. After Ruth left, Iggy just went back to her old ways. Hanging out with Grady and the boys at the River Club. But after a few years... 루스와 헤어진 뒤 다시 방황하는 있지. 다시는 루스를 안 보게 했다고 했던 있지. 하지만 그녀는 루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Hey, what happened to you? Nothing. Where'd you get the shiner? Oh, listen, I think you better leave now. Did he hit you? No. Did he beat you? Did he? 그리고 루스의 눈이 시퍼렇게 멍든 걸 보고 그녀가 결혼 생활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지는 그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지는 흑인 하인 빅 조지를 데리고 그녀를 데리러 옵니다. 하지만 루스의 남편 프랭크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루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가만히 있을 이츠가 아니지요. 날쌔게 프랭크에게 달려듭니다. 싸움 장면 들어보실까요?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Looks like your wife's leaving you, mister. I'm sure she is. Hey, don't you touch her! Let go! Oh! Do that if I was you, mister. See, thing is, you might upset Big George, and he's crazy. There's no telling what he might do. 빅 조지가 뛰어들어와서 나이프를 꺼내서 은근히 겁을 줍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할 수 없이 루스가 가는 길을 터줍니다. 이츠는 루스의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루스에게 손을 대면 그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ou ever touch her again, I'll kill you. 그리고는 루스를 해방시킨 자신이 우쭐해져서 소리칩니다. 자신은 아마존의 여장부 토한다라고요. 그 장면 들으시면서 이 토한다라는 단어 꼭 들어보세요. The amazing Amazon woman! Toanda? Toanda! 그렇게 해서 함께 살게 된 이지와 루스는 마을 역 근처에 카페를 차립니다. 이름에서 휘슬스탑 카페. 그리고 루스의 아들인 머디 2세를 둘 다 더없이 소중히 여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값싸고 맛있는 요리에 언제나 유쾌하고 가벼운 두 여자의 서핑 솜씨, 그리고 흑인을 차별하지 않는 장사방침, 그래서 휘슬스타 카페는 언제나 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음씨 착한 두 여자는 돈 없고 부루한 스모키라는 노인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하지만 두 여자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Who are you? What do you want? Frank. 루스의 남편이었던 프랭크가 그 폭력적인 야만성을 얼굴에 잔뜩 드러낸 채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려가겠다고요. You wouldn't deny a father the right to see his own son, would you? Can't you feel? 스모키 노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첫날은 그냥 돌아간 프랭크. 루스와 이츠가 부흥회에 가고 없는 날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이때 아기를 훔쳐낸 프랭크 앞에 스모키 노인이 또 막아섭니다. 프랭크가 스모키 노인을 때려눕히고 자기 트럭에 막 타려는 순간 누군가가 삽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의 트럭을 강물 속에 밀어버립니다. 이 장면 들어보시죠. Excuse me, sir. I don't believe you should be going anywhere with Ruth Faith. Frank가 행방불명됐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즉각 조지아주, 오리떼가 언호스를 매달고 날아갔다는 그 조지아주에서 수사관이 나옵니다. We know her. We're trying to find out what's been did to him. He told his hired man he was coming over here to see his wife and baby, but 트럭도 시체도 아직 못 찾았지만 그는 프랭크가 살해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때 프랭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이지를 범인으로 빅 조지를 하수인으로 단정합니다. Light on your feet. That's the way I heard it. Could I interest you in some pie? No, ma'am. But that barbecue sure smells good. 아무것도 모르고 수사관에게 파이를 내어놓는 루스. 하지만 수사관은 아까 휘슬스탑 카페에 들어섰을 때부터 바베큐 굽는 냄새에 반쯤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수사관은 바베큐 네 접시를 깨끗이 해치웁니다. Cool down down by the bay. Thanks for the joy. Cool down by the banks of Jordan. Cool down down by the bay. Thanks of Jordan, but Jesus gonna meet me there. He's gonna meet me there. 니니 할머니로부터 이지와 루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에블린의 얼굴에도 잠시 생기가 돕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생기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되돌아가면 그녀는 또다시 무의미한 삶에 휘둘리는 중년 여성일 따름입니다.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데도 식탐을 버리지 못하고 삶의 소중한 의미들을 부여잡으려 해도 그런 의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중년의 에블린일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그녀를 조롱하곤 합니다. 쇼핑센터에서 무거운 봉지를 든 그녀를 밀치고도 사과는커녕 뚱뚱보라고 그녀를 욕하는 청년이 그렇습니다. Excuse me. Screw you. Excuse me, young man. There was no reason for you to be so rude to me back there. Get away from me, you fat cow. What did you call me? Beat it, you old bitch. Why are you being so mean to me? What did I ever do to you?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는 그녀가 버젓이 주차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런 그녀를 무시한 채 젊은 여자 둘이 쏜살같이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이 아가씨들 역시 사과는커녕 역시 뚱뚱보라고 놀립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에블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블린의 어이없어 하는 표정 상상하시면서 이 얌체 아가씨들의 무례한 태도 한번 들어보시죠. I was waiting for that space. Yeah? Tough. Face it, lady, we're younger and faster. 그런데 바로 이 억울한 순간에 에블린은 니니 할머니가 들려준 아마존의 여장부 토안다를 떠올립니다. 항상 정직하고 인간적이고 바르기 때문에 매사에 거침이 없고 그래서 늘 강하고 씩씩하고 적극적인 아마존의 여장부 토안다, 있지. 그 토안다를 떠올리자마자 에블린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 미소는 무기력, 중년의 좌절, 자기 혐오, 의기소침, 이 모든 것에 대해 비로소 에블린이 내놓은 도전장이자 선전포고입니다. 자, 그 선전포고는 일단 뻔뻔한 아가씨들이 주차시켜놓은 차를 들이박는 것으로서 시작하는데요. 에블린의 이 새로운 출발 들어보시죠. Tawanda. 그런데 에블린이 그렇게 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자신감과 의욕을 되찾아가고 있는 반면 휘슬스타 카페에는 계속 위기가 닥쳐옵니다. But then it started to rain that month. And it rained and it rained and it flooded parts of Whistlestar. That's why Grady's deputy stumbled onto Frank Bennett's pickup truck. 5년 만에 프랭크의 트럭이 카페 근처의 강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Well, officially you and Big George are under arrest for murder. You in my custody until tomorrow. I'm supposed to take you over to Georgia first thing in the morning.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고 더욱이 시체도 못 찾았지만 이지는 살인자로 곧바로 체포됩니다. 흑인 빅 조지도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백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흑인을 함께 엮어 넣어서 그 흑인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죠. 그리고는 흑인만 벌 주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있지도 있지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흑인 빅 조지가 곧 죽게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있지는 당당하고 강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빅 조지에게도 결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녀는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Did you know Frank Bennett? No, sir. You mean to tell me you never met the man whose wife, Ruth, is your business partner? That's right. You never threatened to kill Frank Bennett.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츠가 피고석에 앉고 루스도 증인석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츠 때문에 자주 곤혹을 치렀던 마을 교회의 목사도 증인석에 세워집니다. 자, 이제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목사의 증인 신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t has been suggested here that she and a colored man were at her mother's house. Can you confirm that? No, sir. That is a lie. Shit. It has been my habit to write down all the dates of the activities of the church in my Bible. And I show that the night of September 30th, 1933, was the start of our annual revival down at the Baptist campground. Sister Threadgood was there, along with her hired man, George Pullman, who was in charge of the barbecue, just as he has been every year for the last 10 years. Objection. 처음에 목사님은 살인사건이 나던 날 어머니에게 가 있었다는 이치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치와 빅 조지, 루스 모두들 한숨을 내쉬면서 체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목사님은 이치가 그날 어머님 집이 아니라 바로 자기 교회의 부흥회에 빅 조지와 함께 와 있었느라고 증언합니다. 목사님이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착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그 증언은 이치와 빅 조지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된 셈입니다.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He's a whole lot of nothing. I say Frank Bennett got himself drunk, drove into the river, and was long ago eaten up, and I don't give a good goddamn. What we got us here is a case of accidental death. Case dismissed. 말하자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프랭크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휘슬 스탑에는 웃음과 평화가 찾아듭니다. 한편 에블린은 방의 벽을 망치로 때려부숩니다.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지요. 결혼 생활, 매일 TV 스포츠 경기에만 빠져있는 남편과의 그 보잘것없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성 강좌를 줄창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There's no dinner either. Ed, you have any idea why I've been going to all these classes? No. I've been trying to save our marriage. What's the point of my trying if you're going to just sit on your butt drinking beer and watching baseball, basketball, football, bowling, and hockey, and golf, and Challenge of the Gladiators? Now, 그리고 리치의 오빠에게서 들었던 호수 얘기를 잇지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What lake? That one. I used to be here. 어느 늦가을 오리떼가 몰려와 집 앞 호수에서 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더니 호수가 얼어붙었어. 그러자 오리떼들은 언 호수를 매단 채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그 호수가 지금 조지아주에 있대. 울먹이는 이치로부터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루스는 눈을 감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And it was right outside of town and we used to go fishing and swimming and canoeing in it. And see, one November this big flight of ducks came in and landed on that lake. And then the temperature dropped so fast that the lake just froze right there. And the ducks, they flew off, you see, and they took that lake with them. And now they say that lake is somewhere over in Georgia. Imagine that. 루스의 죽음으로 이제 니니 할머니의 얘기도 끝이 났습니다. 게다가 니니 할머니는 이제 양로원에도 더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에블린은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만나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헤어짐을 앞두고 에블린은 비로소 자신이 되찾기 시작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생기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니니 할머니로부터 전염받은 생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느새 쌓인 할머니와의 우정에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치와 루스의 우정이 서로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었듯이 이제 에블린은 할머니와 그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희망과 용기를 얻어만 가졌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런 우정어린 용기와 희망을 니니 할머니께 드릴 차례입니다. 에블린은 양로원에 머무는 사이에 집을 잃어버린 니니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자, 헐려버린 자신의 집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니니 할머니에게 이번에는 에블린이 용기를 주는 그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I'll take you home. This is my home. And now it's gone. And Mrs. Otis is gone. I don't quite know what to do. It's the first time I can remember when I don't have a soul to look after. You can come look after me and Ed. Oh, you're sweet, but I think you're doing just fine on your own. Don't you know you'd be like a gift for us? You're the reason I get up every morning. And that Mary Kay is having such a good year. And that I don't look like some blob from a horror movie. Well, with a little help from Iggy and Ruth. Come on. I got your room all ready. What does Ed say about all this?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스의 남편인 프랭크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Did I ever tell you that Mrs. Otis was Sips's baby sister? No, ma'am. Yes, she was. Mrs. Otis was with Sipsy and me the night Sipsy died. Sipsy told me a story that night I've never told a living soul, Evelyn. A story about what really happened the night... Frank 프랭크를 죽인 것은 있지도 빅조시도 아닌 있지의 유모 흑인 씹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프랭크의 시신은 어디에 숨겼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맛있게 먹은 바베큐를 생각하면서요. 자, 이제 에블린은 니니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지? Iggy's alive? Oh, yes. She's still out and about charming bees and selling honey. Sometimes I think I catch a glimpse of her. Maybe we'll see her today. Maybe. Let's go. 그런 그들의 뒤에서는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퇴락한 그 옛날의 휘슬스타 카페와 루스의 묘, 그 묘 앞에 놓인 벌꿀 한 통, 그리고 니니 할머니가 바로 이지였음을 말해주는 카드 한 장이 오래도록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 오늘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들려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선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편의 서정시를 읽고 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서정시는 그냥 순수한 서정시가 아니라 그 안에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질곡들,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올 수 있는 폭력성이라든지 중년 여성이 겪는 무기력증, 자기 혐오, 또 그에 대한 조롱 같은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설득력 있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이 Fried Green Tomato는 여성들에게 새삼 여성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이 Fried Green Tomato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힘있는 주제는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 우리가 보통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강인함. 이 강인함에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고 있는 이치는 루스에게는 보호자 같은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하고요. 또 이치에게는 없는 상냥함, 온화함을 가진 루스는 이치에게는 언니 같은 친구였죠. 그런 두 사람의 우정은 그래서 헌신적이었고 따뜻하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 우정은 줄곧 서로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나눠주는 한 근원이었고요. 니니 할머니와 에블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마치 대물림하는 듯한 아니면 세대를 뛰어넘는 이 우정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 영화에서는요, 그 호수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늦가을에 호수 위에 날아와서 한가라이 놀고 있는 오리떼의 모습. 이 모습은 평화 그 자체죠. 하지만 갑자기 추위가 그 평화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자 쫓기듯이 오리떼들은 어디론가 날아가는데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매단 채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단 채 날아간 그 언 호수는 바로 조지아주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에서 바로 그 호수가 있던 휘슬스탑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것은 항상 조지아주 사람들이지요. 루스의 남편인 프랭크가 그랬고요. 또 그 살인사건 때문에 온 수사관도 조지아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로 옮겨진 언 호스는 평화를 잃고 얼어붙듯이 삭막해져가는 우리의 현실, 바로 그 현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휘슬스탑, 이 휘슬스탑의 상징은 뭘까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지만 이제는 꼭 다시 되찾아야 할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랑,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조금 전해드렸으니까 폴령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Fried Green Tomato에 나오는 What Becomes of Broken Hearted, 이 노래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